안녕하세요. 디아캐스트 MC 엔조이입니다. 좀 우리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랜만에 은호인 씨, 김예술 씨 두 분 다 오늘 오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뭐 별일 없으셨어요? 예, 집에서 똑같아요. 은둔 생활했습니다. 예, 똑같이 뭐 한결같습니다. 네, 오늘 요 며칠 이제 베를린 날씨가 여름에 뭔가 마지막을 알리듯이 굉장히 좋은데 여전히 김예술 씨가 집에서만 계신다고 하니 네, 네. 한결같으십니다. 은호인 씨는 오늘 옷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사연이 많죠. 네, 힘든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네요. 노가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노가다 해야죠. 오늘 게스트 분이 또 새로 오셨는데 네. 성함이 한정균 씨라고 멍길 오셨습니다. 네, 멍길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정균입니다. 네. 한정균 씨요. 네. 네. 왜요? 아는 분 아니요. 이름이랑 아닙니다.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간단하게 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지금 베를린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제 음악을 하고 있고 네. 이제 베를린에서 계속 거주를 꿈꾸고 있는. 그렇군요. 예. 음악 하시는 분은 지금 처음 네, 처음이죠. 그렇죠. 네. 뭐 음악하면 어떤 음악 하시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처음에 시작은 이제 밴드 뮤직으로 시작을 했어요. 밴드를 네. 통해서 이제 음악을 하고 있다가 이제 한국을 떠나면서 네. 이제 전자 음악 쪽으로 이제 컴퓨터로 음악을 컴퓨터로만 음악을 만드는 그렇군요. 예. 이런 식으로 다른 독일 하면 클래식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런 클래식. 필드에서 들을 수 있는 음악을 하시는 한국 분들은 만나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클래식 네. 이후에 음악 하시는 분은 거의 손꼽을 정도로 저도 못 뵀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인 기준으로 뭐 보통 그런 거지 그래도 베를린이 네. 젊은 유럽인들 음악씬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꽤... 제가 생각하기에는 베를린은 클래식 음악이 아니고 네. 일렉트로 네. 음악이고 네. 그래서 예. 네, 잠깐 그렇게 음악 뭐 공연 때문에 공연차 오시는 분들은 덜어 뵀던 것 같은데 네. 아예 이제 여기서 거주하시면서 그런 거를 준비하시는 분은 만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베를린은 굉장히 굉장히 많고 네. 정말 한국인 유학생들만큼이나 많고 그래요.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작년 11월에 왔으니까 이제 한 9개월, 10개월 이렇게 됐다며요. 9개월. 9개월 정도. 비자는 워킹으로. 예, 제가 네. 마지막 워킹 홀리데이를 정말 생일에 사흘 전에 받아서. 사흘 전에요? 네.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워킹 신청하기 막 거의 직전? 신청 그 데드라인. 마지막에. 예, 그 딱 막판에 잡아서 이렇게. 그렇군요. 어떻게 좀 사실만 하세요? 아, 저는 기대 이상으로 너무나 만족스럽고 네. 제가 왜 이제 왔나 싶을 정도로 그렇군요. 아주 잘 맞는 도시예요. 어떤 점이 그렇게 제일 1번으로 말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자유로운 거죠. 자유로운 게 이제 그냥 이제 어린 친구들이 말하는 그냥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게 아니라 네. 여기서 내가 뭘 하든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눈치 볼 사람이 없다. 예, 그 어느 누구도 나한테 관심도 안 가져주고 어느 누구도 내가 뭘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 가지고 뭐 나를 고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는 걸 그대로 다 보고서 듣고서 좋아하니까 네. 마음이 편해. 그렇죠. 간섭받지 않는다라는 느낌. 간섭받지도 않은 것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는 느낌?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그렇죠. 네. 재밌어 보이면 같이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그래도 가능한 무조건 그럴 수 있는 곳은 아니어도 그게 가능한 곳. 김예술 씨도 오셔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저요? 진짜 저는 뭐 워낙 집에서만 지내서 그냥 안 나가도 괜찮구나라는 걸 그냥 새삼 느꼈죠. 한국에서도 그걸 느끼셨을 거예요? 아니 한국에서는 아니, 되게 아니었나요? 부지런히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네. 괜히 뭔가 나가서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어떤 괜히 스스로 갖는 압박감 그냥 여기는 어차피 뭐 친구도 없고 그렇고 하니까 근데 그 얘기는 네. 제가 하나 하고 싶은 게 이게 그 아직 한국에서 이제 독일로 오려고 하는 친구들이 네. 혹시나 독일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저는 사실 베를린에서밖에 안 살아봤고 네. 다른 도시는 살아본 적이 없고 그냥 잠깐 들렀다 온 수준인데 네. 베를린만 이게 이런 자유가 허용된다고 생각을 하지 독일이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괜히 독일에 다른 도시에 갔는데 어우 자유라고 하다가 이제 붙잡혀가고 네, 그런 얘기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친구랑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독일에 살고 있지만 독일에 산다는 느낌보다 베를린에 산다는 느낌이 더 강하다. 그 말은 이제 다른 지역에서 학교 다니거나 생활해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독일 친구들이랑 사귀는 게 생각보다 쉽지도 않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베를린은 외국인 비율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은 독일인이어도 베를린 출신 독일인들은 그래도 좀 외국인들에 대해서 익숙하고 열려있고 호기심도 많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베를린은 전체적인 독일이랑 좀 다른 의외의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그냥 원래 독일 자체가 16개 그 주라고 하지 않을까 뭐 네. 미국이랑 똑같이 이제 다른 나라 애들이 모여서 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베를린은 진짜 그냥 아예 베를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독일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사실. 그 독일 사람들이 꽤 많이 사는 다른 도시. 그 요즘에는 뭐 하면서 지내세요? 그러면 주로? 저는 지금은 어학을 가장 1번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제가 할 일에다가 시간을 쓰는 거죠. 왜 우너이 씨 갑자기 한숨을 쉬십니까? 쉽지 않죠. 네, 어학은 쉽지 않죠. 네. 지금 코스가 어느 코스? 저는 대아인스. 대아인스. 시작이죠. 예. 그 혹시라도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이 모를까봐 이제 배아인스라 함은 어떻게 우노인 씨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독일어 과정이 총 6개 과정이 있는데요. 네. 그 A1부터 네. 시작해서 C2까지. 네. A1이 가장 쉬운 난이도의 네. 기본 할로부텐타. 할로부텐타 네. 아베세대 배우고 네.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네. 독일어가 뭔지. 네. 배우는 단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츠바이부터. 아츠바이가 A2.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B1. 네. B2. 그 다음에 C1. 그렇군요. C2까지. 네. 단계가 나눠져 있습니다. C2는 거의 번역, 공증 하시는 분들이. 네. 네. 필요한 과정이고, 보통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C1까지. 예술 분야는 B2까지 보는 데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게스트인 한정균 씨께서는 네. B1. 네. B1. 한 중간쯤 오셨다, 이런. 그렇죠. 네. 어떻게 그 배 아인스까지 하시고 나서 좀 사는데 좀 삶이 좀 더 나아지셨나요? 삶이 좀 나아지셨나요? 그렇지, 저기 편의점 애들이랑 농담 따먹게 할 수 있어요. 많은 말 있죠. 그 조크가 가능하면은 아니요 제가 조크를 하는 건 아니고 그들이 조크하는 거에 제가 웃어줍니다. 아 조크를 하는구나. 아, 네, 그전에 못 알아들었는데 이제 그들이 조크인가? 그들의 것에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죠. 네. 오늘 제가 사전 인터뷰를 하다가 실패를 해서 네? 저 청취자 여러분 제가 네. 항상 이제 MC로서 사전 인터뷰를 해서 구조를 좀 짜는데 오늘 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게 네. 될 네. 예정이에요. 네. 어떻게 첫 질문은 김예술 씨가 하시죠. 이렇게 그 준비도 없이? 네 그렇죠. 잠깐 진짜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러면은 그럴까 그 일단 되게 형식적인 질문인데 이제 어학 공부를 하시고 사전 인터뷰 때도 제가 드렸던 건데 뭐 어떤 단기적인 뭐 어떤 목적이 있으신지 뭐 그런 거 대부분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되게 형식적으로 질문을 예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오게 된 경우도 사실은 남들과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30대가 시작이 된 다음에 독일에 오기로 결정을 했고 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도 어떤 여기서 학교를 간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직장을 구했다든지 어떤 이런 흔히 얘기하는 뭔가 확실한 목표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보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다거나 어디 갈 수 있다거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오고 싶어서 왔게 됐고 그리고 마음에 들어서 계속 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경우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제가 얻는 경험들이 그 경험의 방식이나 종류가 조금 다르긴 한데 네. 그 어학이라는 거를 이렇게 좀 열심히 하게 된 이유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살지 모른다는 말이 사실 그게 꼭 독일 베를린이라서가 아니라 한국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네. 지금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에서도 자기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모르고 뭘 하면서 살고 싶은지 되게 찾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랬을 때 말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를린이 뭐 영어를 많이 쓰는 도시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을 때 백인이 아니에요. 백인이 아닌 다른 외국인이 있는데 네. 그들이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한국에서 서울에서 영어를 좀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영어를 많이 알아듣고 일본말을 많이 알아듣는다고 네. 계속 일본말이랑 영어를 하고 다니는 백인이 아닌 외국인이 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 사실 이거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인종차별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사실 네. 수면에 안 떠오를 뿐이지 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들을 굉장히 나쁜 눈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내가 여기서 그냥 영어만 하고 있거나 그냥 독일말을 자꾸 안 하려고 한다면 아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아무도 나랑 같이 하려고 안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말을 사실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까 한국에 있다가 여기로 건너오셨다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좋아서 여기에 계속 살게 됐다고 하셨는데 뭐 그냥 한번 와보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한국에서 뭔가 답답한 부분을 느껴서 오신 건지? 물론 답답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이라는 시도를 한 거죠. 근데 시작은 제가 2014년쯤에 네. 정말 막연하게 프랑스 가서 한번 살려고 했었어요. 네. 독일이 아닌 프랑스. 예, 그러니까 유럽. 저는 항상 유럽, 서유럽을 조금 한번 살아보고 싶다. 싶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러니까 제 음악이 전부 다 약간 유럽의 음악들을 좋아했지 네. 미국의 음악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막 힙합이나 이런 걸 잘 모르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언제나 유럽의 문화를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다가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프랑스 출신 아티스트들을 굉장히 많이 좋아했어요. 아직도 많이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 그러면 한번 프랑스 한번 가서 살아보자. 해서 한번 갔는데, 네. 여러 가지. 어디로 가셨어요, 프랑스? 툴루즈. 아. 그니까, 뭐, 지인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어떻게, 거기서 좀 머물 수 있는 방법이 서로 한번 강구해보자. 네. 해가지고, 건너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한 달 넘게 거기서 일도 하면서, 네. 같이 살면서, 우리가 같이 지낼 수 있는지를 한번 지켜본 거죠. 근데 정말 안 맞더라고요. 그 사람과 제가. 아, 네.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보다듬어 줄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과는 절대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원래 두 달 정도 머무르기로 했는데 한 달 만에 그걸 바로 접어버리고 나머지 한 달을 제가 갖고 있던 한 600만 원 정도를 네. 다 써버렸어요. 정말 걱정 없이 돈을 다 쓰면서 여행을 하고 다녔어요. 아예 저 마지막 여행이다. 마지막 아니. 뭐 왜 마지막 여행이야? 왜 내 마지막 여행으로 시켜? 사회에서 마지막 여행이다. 그게 아니고 그냥 그때 당시에 수중에 있었던 돈을 아 그냥 모르겠다. 다 쓰고 가자. 그러니까 이거 아끼느라고 막 찡찡거리면서 다니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한번 가보자. 했는데 이제 그게 한 6주 정도 그렇게 쓰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6주 되니까 이제 돈이 다 떨어져서 네. 돌아왔는데 그때 베를린을 한번 들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하나도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네.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서 대단한 예술가로 미치거나 그러니까 정신병자가 되거나 네. 아니면은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겠다. 막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요? 처음에. 그러니까 너무나 아무도 나에게 관심도 안 갖고 아무도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냥 동양인으로서 관광객으로서 티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못해 그냥 건네는 인사말인데 네. 독일 베를린에서 그리고 드레스덴에서는 그게 굉장히 그 뭐라 그러지? 빈도가 없었군요. 굉장히 낮았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런 곳이구나. 그러니까 익히 들었기도 했고 굉장히 철저하게 개인적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개인주의가 강한.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매력을 못 느꼈다가 네. 아까 말했듯이 작년 11월에 그냥 한번 다시 한번 보러 왔어요, 사실. 마음에 안 들면 사실 다른 도시를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마음에 들었어요. 잠시만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 저희 오늘 게스트가 한 명이 더 있어요. 네, 고양이가 있죠? 마이씨라고 한 분 더 있고 제 예. 따내미가 있는데 예. 녹화 방이 지금 이제 제 방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오늘 뭔가 사운드가 약간 다르게 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듣는 네. 분들이 뭐 아무튼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소리니까 괜찮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네, 한정규 씨. 네, 그래서 베를린에 오셔서 뭐 좀 약간 일종의 외로움 같은 걸 느끼셨던 건가요, 그러면? 아니, 아니요. 저는 외로움을 사실 잘 못 느끼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간적, 배우자가 없어서 느끼는 외로움? 이런 거는 사실 저는 그런 거 잘 못 느끼는데 네. 여기는 그런 어떤 사람과의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외로움이 아니라 네. 그냥 정말 하나씩 하나씩 그냥 따로따로 서 있는 느낌이잖아. 아, 그냥. 네. 근데 걔네들이 모여서 숲같이 되는 느낌? 그러니까 얘네들이 상호 간의 교류가, 정말 철저하게 이게 받아들여지느냐, 못 받아들여지느냐로만 판단이 되는. 그러니까 친하니까, 친구니까, 우리는 같은 그룹 안에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 이게 허용 가능하면 받아들이고 아니라면 나는 그냥 굳이 난 혼자 할란다 이런 느낌. 그렇군요. 네. 그런데 왜 그러면 다시 그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느끼신 거잖아요, 베를린에 대해서. 그랬는데 왜 이번에는 오게 되셨는지. 오게 되셨고 제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변한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은 그렇게 혼자 하고 이렇게 혼자 집중하고. 혼자 집중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따로따로 뭔가,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을 굉장히 즐기고 있는 상태고,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조금 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 혼자 하기에 부담을 느끼는 그런 공기. 나 혼자 하기에는 여기 너무 버거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혼자 하는 걸 오히려 즐기고, 혼자 하는 거를 더 하고 싶어 하니까, 아주 적절한 장소라고 느끼는 거죠. 그렇군요. 한국에 계실 때는 밴드를 하시고 하기 때문에 동료와 같이 음악을? 아,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한국에서 이미 같이 하는 거를, 같이 하는 거에 힘든 건 아니고, 한국에서, 한국을 떠났던 이유와 지금의 어떤 그것과는 연관성이 없어요. 네. 지금의 어떤 자유를 위해서 한국을 떠났다라기보다는 한국은 그냥 지쳤던 것 같아요. 정말 솔직하게 그냥 지쳤고 네. 도망가고 싶었고 도망갔다가 여기 와서 좀 자리를 잘 잡고 좀 잘 찾은 그 케이스지 거기서 이미 뭔가 완성이 돼서 나온 느낌은 아니에요. 아. 네. 한국에 아무튼간에 여러 가지로 한국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유학이나 이민을 가는 건데 어떤 점이 좀 답답한... 아니, 저는 그게 동의하지 않아요. 그게 부족해서 유학을 가거나 부족해서 이민을 가는 게 아니고 네. 이거는 그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가 한국에서는 만질 수 없는 것들을 만지러 오는 거지 부족이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필요해서 찾는 그러니까 부족이라고 하면은 네. 내가 없는 게 되는데 그치 제가 느끼기에는 원래 있어야만 하는 건데 없는 것을 저는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없어도 되는 것들이지만 내가 더 원하는 것들을 찾아온 거지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그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남들의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 있을 때도 남들의 시선을 정말 신경을 안 쓰는 편이었는데 저는 언제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네. 어떤 일로 손가락질을? 별게 아니에요. 정말 별게 아니고 그냥 나는 내가 원하는 거를 한다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대단한 말인 것 같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 내가 다 같이 있다고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나는 배가 안 고플 때 밥을 안 먹을 수 있고 있죠. 나는 나 혼자 배고플 때 밥을 먹으러 갈 수 있는 할 수 있죠. 이게 자유인 거고 이게 시선을 남들의 시선을 인식하지 않는 건데 그쵸. 한국에서는 내가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도덕성과 사회성이 결여된 네. 사람을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단지 그런 차이인 거지 네. 어떤 커다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맥락으로 네, 네. 보면은 이제 많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죠. 한국 사회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저도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한국 사회의 문제고 한국 사회의 어떤 후퇴성, 후진성 뭐라 그러지? 이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그치? 한국 사회가 뭔가 뒤떨어져 있다. 그렇지. 남에 비해서 아직은 뭐 못 올라가고 있다고 막 되게 혼자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했어요. 네, 어렸을 때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아, 한국은 한국만의 분명히 시스템이 있고 한국만의 어떤 그 루틴이 딱 생겼는데 거기에 내가 탈락을 한 걸 뿐이에요. 난 거기에 맞지 않다. 나랑. 그러니까 맞지 않은 거 뭐 이게 말이 길어진 뿐인데. 맞출 필요성을 못 느낀다. 탈락. 근데 왜 탈락이라고 표현을 하시나요? 왜냐면은 그것은 그거의 시스템과 연관이 돼 있어요. 왜냐면은 한국 사회의 시스템은 탈락과 합격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나는 탈락자인 거지. 왜냐면은 나는 회사를 갈 수도 없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자영업을 하자니 뭐 그들이 원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거는 완전 다르고 나는 나 자꾸 나라고 하네. 저는 수익보다는 금전적인 수익보다는 어떤 다른 거를 좀 꿈꾸고 있는데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바꿔나가고 바꿔나가는 것들이 이제 젊은이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저는 바꿔나가고 싶은 마음 중에 너무 많이 지치고 그래서 나는 도망을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공통으로 느끼는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큰 그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 독일에 있지만 이제 SNS만 봐도 청년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네. 이야기를 하게 돼도 뭐 사실 비교를 좀 하게 되고 근데 비교를 하다 보면은 한국 사회가 좀 안 좋은 쪽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다가도 사실 또 그게 또 마냥 안 좋은 것만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타협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바깥에 나와서 한국 사회를 다시 돌아볼 때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걸 좀 보면서 좀 자기만의 삶의 방식을 좀 찾아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면. 그렇군요. 네. 뭐 은호인 씨는 질문하실 거 없으세요? 은호인 씨는 원래 질문을 안 하고 질문을 좀 안 하시죠. 저는 BGM입니다. BGM. 네. 트임새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지금 은호인 씨가 하는 역할을 나도 잘하는데 이런 거. 질문 안 하고 그냥 말만 하는 거. 근데 이런 그 감초 역할이 있어야. 그렇구나. 네. 아 진짜요? 요거 세 개면 다 됩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뭐 은호인 씨가 팟캐스트 지금 인기가 가장 좋다고. 인기 뭐 요즘 뭐 주변에서 들려와요. 은호인 씨가 재밌다. 아닙니다. 그렇군요. 아닙니다. 겸손한 척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처음에 베를린에 왔을 때 뭔가 다들 그냥 따로따로 서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하신 다 누가 무슨 일을 무언가를 해도 어떤 선택을 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 라는 거에 다른 면인 것 같아요. 뭔가 한국에서는 다 같이 하는 거를 해야 되는 느낌 같은 것이 항상 따라다닌다면 여기서는 뭐 남이 뭘 하던 뭐 제가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한국 사회 그게 꼭 한국만은 아닌데 SNS에 그 중독이 되어 있는 젊은 애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들이 나에게 좋다고 눌러주고 그들이 나에게 어떤 댓글을 써주는 자가 자기 오늘 하루에 굉장히 큰 목적이 되는. 근데 사실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이 자기가 그렇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사실 저는 정말 꽤나. 저 말고 거의 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막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한번 본인 자신한테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한 게 뭘까. 그게 다일 때가 많습니다. SNS에 올리는 게 다이고 SNS에 누가 와서 좋아요 누르는지 누가 와서 댓글 쓰는지 그것만 기다리고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나 내가 좋아하는 호감 있는 사람이 왔을 경우에 되게 신나하고 상상을 하고 그러면서 나는 오늘 되게 좋은 하루를 보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질문을 반대로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거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한 일이라고는 내가 이 순간에 있을 때 셀카를 찍어서 올린 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한 일은. 그 이후에는 모든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만 기다리면서 사는 게 그들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한국에서 모두가 뭐 다 같이 하는 일을 하고 이게 아니라 베를린은 그게 없다라는 거였던 거예요. 여기서도 물론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SNS에 이렇게 빠져 있는 애들이 많지만 그런 애들은 다 나가 떨어집니다. 정말 6개월, 1년 하면 다 나갑니다. 결국에 제가 여기서 한 9개월 살아봤지만 외국인도 그렇고 한국인도 그렇고 누구든 간에 위태위태한 애들 보면은 다 똑같아요. 사실 그들이 하는 일은 내가 오늘 뭐 했는지 남들한테 보여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베를린에서 제일 잘하고 정말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면 내가 뭐 했는지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하고 있으면 남들이 보러 옵니다. 그렇죠. 저는 그것을 보고 아 이게 다 따로따로 서 있구나. 공감하세요? 네, 김예술 씨? 저도 공감 많이 하죠. 왜냐하면 저도 SNS를 이렇게 좀 열심히 했던 때가 있고 물론 지금 뭐 독일에서 연세하기도 SNS지만 개인적으로 제 계정을 열심히 이렇게 공들였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심리를 돌아보면 저도 사실 부정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네, 그렇죠. SNS의 사용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내가 왜 쓰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그렇죠. 되는 거죠. 이게 나의 홍보 수단인지 정말 나라는 사람 내가 아티스트로서 또는 뭐 그냥 회사원이더라도 자기 자신이 진짜 무엇은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해냈고 이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이게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아 그런 이제 뭐, 그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자기의 일상 그냥. 저 일상 저 해시태그 샵 일상 정말 정말 증오해요. 일상. 어 그거는 일상이 아니라. 어 그거 진짜 구걸입니다. 그것도 있잖아요. 소통. 소통. 소통 마팔. 소통 마팔은 꼬시는 거를 다른 말로 하는 거고 일상은 사실 구걸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좀 약간 극단적으로 관심을 구걸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 SNS라는 구조를 이해하고 수단으로 삼을 수 있으면은 그래도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마저 없으면 조금 그럴 수 있다라는 뭐. 그러니까 본인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왜 하고 있는지를. 그렇죠.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하는지를 제가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없을 경우에 그게 다 보이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다 까발려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사람마다 만족하는 부분이 다른데 그 만족도가 SNS에서 크게 온다면은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선이냐 악이냐 따지면은 우리는 정말 두 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냥 왜인 거죠. 왜 하고 있어? 라고 했을 때 본인이 대답이 망설여진다면 그리고 끝끝내 부끄러워서 지기 싫어서 뭔가 빽빽거리고 있다면 그쵸, 그쵸. 과감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때도 있어야죠. 뭐 이런 얘기가 오고 있대 듣다가 나는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건 뭐 감정에 따라 맡길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인 그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사전 인터뷰 때 요즘에 뭐 담배도 끊으셨고 뭐 지금 그 시도를 하고 계신다라고 들었어요. 술도 하시고 무언가의 단절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다른 맥락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제가 하고 계신 시도라는 게 담배를 끊고 술을 안 먹을 수 있는 이유가 그거 말고 재밌는 게 더 많아서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잘 안 나요. 아, 진짜로 한국에 있으면 술자리가 좀 중요했고 아이 진짜 많았는데. 술 여기서 나보다 많이 먹은 사람 없을걸 정말. 중요하고 막 그랬는데 여기서는 진짜 술을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냥 맛있는 맥주 그냥 맛보고 이렇게 술을 먹는 경우는 저도 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가 정말로 음주 생활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는데 그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 할 일이 없다는 거는 유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는 뭐 놀이동산이 없고 놀러 갈 데가 없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뭐해 술밖에 못 먹잖아 갈 데가 없는데 뭐 하겠어 놀이터가 없는데 뭐 하겠어 사실 이거 저는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하지만 그거는 사회 탓이 아니라 본인의 탓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술을 굉장히 많이 먹었지만 그 이유는 그것밖에 재밌는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제가 막 즐거움을 느끼고 막 재밌어서 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 게 다른 거는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였을 뿐이고 그 번 돈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쾌락은 술 먹고 애들하고 시끄럽게 노는 것밖에 없었던 거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내가 어떤 즐거움을 느끼는 게 돈 벌고 그 돈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비 중독이 아닌 거지. 여기서는 이제 소비에서 오는 쾌락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생산에서 쾌락을 느끼는 거지.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2부 때 좀 더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로 좀 녹음 이렇게 하는데 밖에서 소음이 약간 있어서 잠깐 저희가 끊었다가 돌아왔는데요. 녹화 장소가 지금 저희가 바뀌었죠. 네, 네.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좀... 소음 때문에 잠깐 소음 끝나고 청취자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저희가 SNS와 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SNS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한국에서 지낼 때 그 술을 많이 드셨다고, 근데 이제 할 일이 재밌는 게 없어서? SNS랑 술이랑 다 같은 맥락이, 그러니까 자기가 하루를 보내는 데 있어서 봉급 을 위해서 일하는 거 외에 아무 일이 없을 경우에 그렇게 된다 이거죠. 정말 아직까지도 제가 많은 친구들과 토론 또는 논쟁 또는 싸움까지도 가는 게 아직도 많은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먹고 살려면 돈 벌어야 되잖아. 돈 안 벌고 살 수 있어? 이 얘기를 저한테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 동포들밖에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그렇게 되묻는 사람들요. 여기 뭐 꼭 베를린 독일 사람이나 저는 사실 독일 사람들은 많이 모르는데 그냥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한국 동포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살려고? 돈 벌어 먹고 살아야지. 돈이 목적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내가 돈 안 벌면 어떻게 네가 원하는 일을 돈 안 벌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일 거예요. 그렇죠? 그건 돈이 있어야만 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생필품을 사는 돈을 어떻게 만드냐를 고민하는 거지. 수단이죠. 그렇죠. 수단이죠. 내가 하는 일로 생필품을 꼭 사야 된다? 이게 왜 꼭 일치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면 그럼 돈을 벌어야지, 뭐, 먹고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어떤 이유를 뭐라고 보통 드시나요? 먹고 살려고 돈 버는 건 누구나 해야 돼요. 그렇죠. 모두가 해야 돼. 그거 안 하면은 그건 도둑놈이고, 그거는 거린이에요. 그게 무조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그 이외의 시간을 뭘로 쓸 거냐? 술 먹고 SNS가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거죠. 이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일은 누구나 다 해야 되고 내 생활의 영위를 위해서는 내가 노동으로 그게 정신적 노동이든 육체적 노동이든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그 이외의 시간이 왜 꼭 다른 꼭 술만 먹어야 되고 꼭 SNS만 해야 되고 맛있는 것만 찾으러 다녀야 되고 왜 꼭 돈만 쓰러 다녀야 되느냐. 돈 안 쓰고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돈 안 쓰고서 오히려 내가 얻을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어떤 뭐죠? 게 있나요? 노력이죠. 책 보는 거, 공부하는 거,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건데 더 잘하고 싶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사실 재미가 없어지니까 애들이 이제 쾌락을 찾는 거죠. 왜 재미가 없어지는 거 같아요? 해야 될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면은 회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게 자기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목적이 연봉이 조금 더 나은 그리고 회사 그 고용 조건이 조금 더 나은 회사를 찾는 게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회사를 찾게 되는 순간 목표가 상실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안에서 오래 머물고 잘 머무는 방법만 찾다 보니까 회식에 가서 술 먹고 립서비스 하는 방법만 점점 늘어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벌어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번 다음에는 또는 뭐 더 저축을 위해서 많은 돈을 벌고 난 다음에는 자기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쓰라는 거죠. 근데 나는 충분히 노력을 했고 나는 충분히 지쳤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이런 어떤 호사를 누릴 자격 조건이 돼. 이러면서 사실 소비만 하러 다니는 거예요. 자꾸 소비를 하러 다니니까 돈은 점점 더 모질라지고 점점 더 많은 수입을 원하게 되고 결국에는 악순환이 되는 게 그들의 목표는 점점 더 그 다음 단계에 더 높은 연봉만을 원하는 거죠. 그리고 연봉이 어느 정도 자기가 맞았게 됐을 때는 이 직업을 얼마나 어느 누구의 간섭 없이 유지를 하느냐에만 목을 매달고 다니는 게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악순환인 거죠.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책을 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일단 뭐 영화를 보든 음악을 보든 취미생활을 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자기개발에 속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자기개발을 하는 이유가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개발을 하는 거. 자기 만족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기개발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사람들이 되게 이게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자기개발 되게 그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조를 말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개발이라는 게 자기 개조를 말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억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기를 개조시키기 위해서 책을 안 읽는 사람인데 읽어야 되니까. 사실 자기 개발이라는 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제일 좋을 때. 그렇죠. 자기가 어저께보다 조금 더 나으려고. 자기가 어저께보다 좀 더 멋있으려고.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다 매일매일 오늘만을 산다고 저는 꼭 믿고 있거든요. 어저께 살지도 않고요. 내일을 살지도 않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산다고 말을 하지만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데 사실 그게 뭐냐? 어저께 기억보다는 내가 오늘 낫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나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나아진다라는 말이 막 되게 막 모범적이고 도덕적이고 멋있어지고 이게 아니라 어저께보다 좀 더 편했으면 좋겠고 어저께보다 조금 더 기분 좋았으면 좋겠고 어저께보다 좀 더 재밌었으면 좋겠는 건데 그거를 어디서 찾느냐? 어저께보다 좀 더 재밌는 술자리, 어저께보다 좀 더 재밌는 이성들이랑 어저께보다 좀 더 괜찮은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것만 찾는 거지 사실 어저께보다 조금 더 나은 나 할 거 되게 많거든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그냥 게임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게임을 하더라도 어떻게? 아 진짜 열심히 자기가 만약에 두 시간 동안 나는 정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을 통해서 난 제일 신날 거야 그럼 그걸 해야지 그러니까 반드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TV를 틀어놓고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도 아닌데 그냥 멍하니 보고 있고 내가 별로 원하지도 않는 영화인데 일단 틀어서 뭐 영화나 공부하지 뭐 별로 영화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영화를 뭐 정말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틀어놓는 걸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런 차이 요런 거에서 자기가 한번 잘 생각해보면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뭐고 자기가 진짜 재밌어서 할 수 있는 걸 분명히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쉬운 거는 그거를 다들 하루만에 찾아내려고 하니까 애들이 다 지치는 거지. 사실 저도 한 10년, 20년 걸렸거든요. 제가 돈 버는 일이 아니라 제일 재밌는 걸 찾은 거. 사실 저는 지난달에 찾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뭔데요? 음악이요. 네. 근데 음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고, 내가 어떤 음악을 할 거고, 나는 어떻게 만들 거야, 라는 거를 이제서야 찾아내게 됐거든요. 저는 다 말을 할 수 있는 게 그림 그리는 친구들, 음악하는 친구들 또는 뭐, 경영을 공부하는 친구들, 그들 친구들 이미 초중고 때부터 학원도 많이 다니고 뭐 쪼쪼쪼 해서 이미 별거 다 배웠어요. 그렇죠. 더 이상 돈 내고 배우지 않아도 되는데 바보같이 계속 돈을 더 내고 배워요. 바보같이.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찾아야지. 근데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거든요. 그거를 조금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찾아라 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막 10대 때부터 읽었던 책들의 대부분의 내용일 거고 여러분들 부모님이든 여러분들 어른이든 주변의 형들, 누나들, 오빠들, 언니, 동생들 했던 얘기가 아마 다 같은 얘기일 거예요. 좀 기다려라. 참아라. 그러니까 근데 뭐냐면 그 시도를 해야 되거든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블로그로 남들이 해놓은 걸 보면서 나는 저만큼 할 수 있겠지? 시뮬레이션만 하는 할 수 있을 법한 걸 또 고릅니다. 근데 그들은 한 2년 동안 노력을 해서 겨우야 블로그에 올려놓고 짜잔 올려놓은 건데 자기는 일주일 만에 안 된다고 포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걸 찾는 거는 어마어마한 시도와 어마어마한 경험에서 사실 나오는 오는 거지. 거지. 내가 해보고 아닌 거를 알아야 되거든. 그렇죠. 맞아요. 나는 저거 한번 재밌겠는데 하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내 상상과 내 생각 그쵸. 왜? 아, 이것도 중요하다. 제가 독일에 온 이유는 음악을 안 하려고 온 거예요, 사실. 음악을 안 하려고 왔다. 예, 음악을 그만두고 한국에서 정말 음악을, 난 다시는 음악을 안 해. 나는 차라리 뭐, 독일에서 뭐, 다른 걸 하고 살 거야. 예, 저는 사실 진짜 도망 나온 거예요, 한국을. 그냥 독일에서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나온 거였지. 네. 뭘 하고 싶었는지는 저도 여기 와서 이게 정확하게 된 건데, 예. 제가 봤을 때 저는 한 십몇 년 걸렸네요. 그렇게 치면은. 근데 누군가는 2년, 3년 만에 찾아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2년, 3년 만에 찾아낸 친구들이 분명히 한 5년, 10년 후에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또 그들의 취향은 바뀌고, 그들의 목표는 바뀌고, 그들의 흥미는 또 바뀌어요. 맞아요. 근데 그 요즘에 한국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나의 평생 직업을 찾아라. 나의 평생 직업? 나의 평생 그 철밥통을 찾아라. 철밥통. 안 잘리고 되게 오래 그리고 연봉이 괜찮은 곳을 찾아라. 이거를 20대 초반에 결정을 하려고 하니 애들이 돈밖에 모르지. 왜냐면은 그 20대 초반의 시야에서는 그 사람들의 그 가치관이 연봉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연봉이 높은 직업일수록 더 굉장히 노력을 해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연봉이 높을수록 굉장히 더 많은 어떤 고급화된 어떤 문명을 즐기고 그걸 돈으로 다 살 수 있을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지나가 그러니까 자라나면서 정말 영원히 불변하지 않는 것은 졸부입니다. 졸부.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네. 머릿속에 없는 상태로 갑자기 돈이 많아진 그 졸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그들은 소비로 자기 자아를 찾아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나라가 갑자기 망하거나 전쟁이 나거나 정말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화폐 가치가 정말 급락이 돼서 화폐라는 게 정말 없어지는 세상이 됐을 때 그들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들은. 사실 그렇잖아요. 그들이 번 돈이라는 게 뭘로 벌었는지 자기도 모를 거예요 아마. 육체적인 노동으로 벌었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그냥 고지 참았든 근데 자기가 그렇게나 열심히 이렇게 추구해왔던 돈이라는 화폐라는 가치가 이 세상에서 갑자기 무의미해졌을 때 제일 먼저 별 볼일 없는 사람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화두가 이제 뭐 벌이랑 그런 소비의 이슈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거기서 조금 더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그럼 사람들은 왜 그런 소비를 하게끔 되느냐인데 거기서 이제 아까 뭐 쾌락이라던가 그런 거를 통틀어서 볼 수 있는 거는 어쨌든 그 소비를 통해서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비를 하는 이유도 같이 누군가와 술을 먹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이런 복식 의복을 입고 있고 그쵸. 너보다 조금 나은 환경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과시하려는 욕구도 어느 정도는 자리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거든요. 내가 왜 소비를 하느냐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저희는 돈벌이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사회적으로 우리 나이대에서 돈을 만들 수 있는 게 좀 쉽진 않잖아요. 뭐 직장을 갖는 것조차도 일단 쉽지도 않고 돈을 버는 것 과정이 되게 어려운데 근데 그만큼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그런 제한 안에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나이인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쓰는 소비 습관도 굉장히 많이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를 또 새삼 지금 얘기하시는 걸 통해서 느꼈거든요. 네. 더 많은 돈을 벌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네. 나한테 재화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그쵸.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네, 어쨌든 지금 얘기에서 제가 찾은 키워드는 돈은 수단이라면 그러니까 수단인데 그 수단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인데 그 수단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자기의 그 중심적인 목표라던가 자기 탐색이 없을 경우에 그 수단을 정말 그 수단이 목적이 돼버리는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의존되고 그냥 이렇게 뭔가 쉽게 써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인데 좀 얘기가 좀 정리가 제가 좀 잘 못하는데 아니요 예. 제가 이해한 바로도 지금 소비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금전적인 소비도 있지만 SNS나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시간의 소비도 그쵸.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포함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다 시간의 소비예요. 그쵸. 왜냐면은 돈을 번다는 행위 자체가 시간을 내 시간을 할애를 해서 그쵸.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그게 시간의 소비인 거고 돈의 소비는 정말 아무것도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의 소비는 네, 돈 많아봐야 제가 들으면서 지금 드는 생각이 시간이나 돈을 소비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거는 시간이나 돈이 아니라 시간만 돈은 아무것도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소비하는 거에 너무 집중을 하고 있다. 근데 네. 시간을 어떻게 소비하는지만 신경을 써보자.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들은 생각은 시간과 돈을 소비를 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이 없을 때는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큰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뭔가 허무함이나 이런 것으로 그런 게 오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연결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진짜 매일매일 고민을 해야 되는 이슈라서 그렇잖아요. 맨날 이제 뭐 하다못해 밥을 먹어야 될 때도 뭐를 사 먹어야 될지랑 뭐 이제 식자재들도 비교를 해보고 뭐가 더 괜찮은지 이런 것들도 사실 소비의 어떤 심리 각자의 가진 심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부터 되게 차근차근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장 보러 나갈 때부터 뭐 그런 거 내 친구랑 뭐를 같이 먹으러 갈 때 그냥 내가 이렇게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느냐도 조금 한번 들여다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하죠. 네. 아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좀 이따 하신다고 하면서 넘어갔는데 미래를 내일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자, 그럼 제가 여기 있는 분들한테 질문을 해볼게요. 네. 내일이 언제요? 내일. 내일이 언제죠? 없어요. 네. 사실 내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서로 약속을 했어요. 네. 12시가 지나면은 다음 날이 되기로. 네. 그렇죠. 사회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12시가 지나면 내일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게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네. 그래서 12시가 지났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내일입니까? 오늘입니다. 12시가 지나는 순간 이미 오늘이에요. 그렇죠. 영원히 내일은 내일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내일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12시라는 어떤 우리가 그 어떤 개념적인 어떤 약속을 했기 때문에 12시를 말할 수 있는 거지 네. 그 12시마저 만일에 없애버렸을 경우에 네. 내일은 언제일까요? 내일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잠들고 깨면은 내일이라고 생각하죠. 나 잠드는 순간 오늘은 끝난 거고 잠자고 일어나면 내일이야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해요 애들이. 그런데 잠자고 눈 뜨는 순간 오늘이에요. 영원히 내일은 오지 않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내일이 어떻게 될지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미래. 네, 미래. 근데 생각해보세요.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도 모르잖아요. 이거 너무 뻔한 얘기고 너무 쉬운 얘기죠. 그렇죠. 내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럼 내일은 언제 와? 한번 다 생각을 해봅시다. 내일이 언제야? 내일이 언제 올 거야? 뭐 한 4시간 지나면은 내일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4시간 지나면 오늘이에요. 그렇죠. 영원히 오늘은 우리는 오늘만 사는 거예요. 사실 어저께도 없어요. 어저께는 언제야? 12시간 전이면 어저께야? 근데 1분만 또 지나면 그게 그저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과거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은 현재 노력하기 싫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옛날 과거의 영광을 나 옛날에 이만큼 했는데 왜 안 알아주지? 왜냐면 그만큼 또 노력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면서 계속 옛날 얘기만 하고 옛날에 얼마나 잘 살았는지 얘기하는 부류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 뭐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뭐 내년이나 내후년쯤이면 난 이렇게 할 거고 그리고 아마 한 10년쯤 후면은 뭐 이 정도 하지 않을까? 뭐 한 5년쯤 후면 결혼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10년 전에 오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10년 전의 미래를 한번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10년 전쯤에 오늘이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10년 후예요? 그거보다 더 못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제가 10년 전에 10년 후를 생각했을 때 이거보다 훨씬 잘 나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무슨 상상을 하든 무슨 계획을 짜든 계획을 짜면은 굉장히 되게 철두철미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네. 무슨 계획을 짜든 무슨 기대를 하든 내일은 언제나 우리의 바람과는 달라요. 다르죠. 그 순간은 언제나 내 기대보다는 못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어쨌든 달라요. 다르죠. 근데 왜 그거를 계속 정해두려고 하냐 이건 거지. 왜 나의 10년 후를 위해서 자꾸 일을 하고 왜 자꾸 나의 5년 후를 위해서 뭔가 나의 현재를 만들려고 하고 그냥 차라리 지금 현재 내 지금 현재가 제일 멋있게 만들 노력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상상은 하되 그거를 정해놓지 말고 그럼요. 그러니까 죽겠 정도가 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아주 좋은 말이네. 상상을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희망을 갖지 말라. 어떤 너는 너는 그냥 지금 주어진 일만 해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재 갖지 못하는 어떤 그 불만족스러운 그 감정을 미래에다가 투영을 해가지고 내 자신을 점점 더 가혹하게 만드는 거 중이라니까요. 너무나 지금 나와는 상반된 어떤 모습을 너무 멀리 그리고 있어요. 근데 아마 아무리 짧게 잡아서 2년 후에 계획해도 아마 2년 후에 아무도 그렇게 안 돼 있을걸요. 여기 왔었을 때 제가 생각했던 10개월 후와 저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저는 그때 저는 제가 제 나름의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절대로 그렇게 미래를 예측하지 않았어요. 뭐 이때쯤 되면 이렇게 될 거야. 저때쯤 되면 저렇게 될 거야. 그거를 없애고 그냥 오늘 내가 뭐 할지 오늘 내가 뭐 해야 됐지 그리고 이거 다 하면은 나 뭐 할 수 있지 이것만 생각하다 보면은 아마 훨씬 더 나은 오늘이 살지 내일은 절대 우리한테 안 온다니까.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행복함이라는 게 오늘에 있지 않고 사실 미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정균 씨한테 예를 들어서 1,000억을 드릴게요. 지금 당장 대신에 내일까지 쓸 수 있고 내일 되면 죽어요. 이것과 하루에 10,000원씩을 드릴게요. 대신에 100년 동안 드릴게요. 라는 부분에서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어느 걸 선택할까요? 저는 안 받습니다. 돈을. 둘 중에 하나.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나는 뭐든 상관없어요. 둘 중에? 왜 그러냐면은 왜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미래에 대한 거는 먼 미래 그 바로 내일의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이 바로 코앞이 아니라 먼 미래에 있을 때 더 와닿는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럼 후자를 선택하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어떻게 보면 오늘 나온 이유가 우노인 씨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예, 우노인 씨와 저는 아주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우노인 씨의 생각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미래의 안정적인 삶을 원하는데 안정적인 삶은 아니에요. 원하는 반 그러면 그 미래의 코앞의 행복이 아니라 미래의 행복이 나의 행복의 어떤 더 피부로 느껴진다는 말이 나는 정말로 이해 안 되는 게 저는 지금 제일 재밌고 제일 뭐 잘 나가고 저도 그래요. 저는 나중에 먼 미래에 제가 잘 나가고 하는 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내가 오늘 되죠. 오늘 이 순간 내가 제일 멋있으려고 노력하면 아마 70살에도 나는 오늘 이 순간 제일 멋있으려고 하는 거지 네. 70살 됐을 때 아 100살 찌면은 좀 어떻게 해야 멋있게 죽지? 이런 생각 저는 전혀 안 할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왜 먼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 거라고 상상을 하고 꿈을 꾸는 게 이게 행복한 건지를 우노인 씨가 한번 구체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저를 설득을 할 수 있다면 말씀하신 것 중에 먼 미래에 이제 내가 상상했던 내가 고민했던 내가 되고 싶어한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목표. 근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목표치가 내 목표치가 지금 나보다 높다라는 거죠. 예. 높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내가 도달하지 못했을 때에 대한 좌절감은 더 크다라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은 제가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먼 미래에 이만큼의 목표치를 정해놨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유예기간이에요. 자기 혼자 자기한테 너무 관대해가지고 그렇죠. 유예기간을 한 10년, 20년 주는 거예요. 주는 저는 그걸 거죠. 오늘로 만들라는 거예요. 오늘 해야만 하고 네. 오늘 이 일을 못하면 난 오늘 실패한 거야. 네. 오늘은 나는 이걸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자는 게 내가 할 일인 거지. 10년 후에 그렇게 되는 게 목표 맞은 같은 얘기예요. 네. 목표를 잡고 하는 거는 같은 얘기인데 네. 그거를 왜 10년 후에다가 두냐고. 나는 오늘 10시까지 네. 오늘 10시까지 다 하고 자느냐 못 자고 자느냐지. 네. 왜냐면은 10시 이후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네. 이거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하루 스케줄을 짤 때 제가 오늘 일어났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 내가 지금 무조건 해야 하는 일을 찾아요. 예. 내가 해선 안 돼.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 수업을 해야 된다. 수업이 있다. 그럼 학교를 가야 되는 게 맞죠. 제가 원하는 목표가 학교 졸업이라면 해야 하는 걸 찾고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찾아요. 내가 지금 이제 해야 하는 걸 했고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지.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는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제가 말한 거랑 네. 뭐 아예 같은 삶인 거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이에 지금 한정규 씨 한정규 씨의 말을 들었을 때 그렇게 뉘앙스로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해서 아 어떻게 보면은 네. 뭔가 이렇게 그래갖고 제가 잘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아니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한국 서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 자기계발서의 영향인 것 같은데 안 읽었어요.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아 뭐 이런 페이스북이라고 얘기해도 되나? 그럼요. 아 그럼. 아 이거 그런 곳에서 이렇게 흔히 접할 수 있는 네. 그런 강연 막 이런 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네. 굉장히 사무적이고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자기 인생을 설계를 해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제가 말하던 뭐 10시까지 뭘 다 해놔야 된다 하는 게 뭐 막 정말 그 초등학생들이 방학 숙제하듯이 몇 시까지 뭐 해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말 뿐인 거예요. 그걸 왜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고 자빠지느라 하고 아 좋습니다. 그런 거는 좋습니다. 생각하고 있느라 그거를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거 정말 말이 너무 낯간지러워서 그렇지 어저께보다 내가 오늘 멋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렇죠. 어저께보다 내가 진짜 괜찮으면 되는데 네. 어저께 내가 굉장히 잘한 일이 있으면 네. 그거보다 멋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게 매일이 반복되면 네. 뭐 10년 후에는 아마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겠지.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마 10년 후에 그렇게 안 되고 네. 그때 생기는 거는 너그러움이에요. 네. 아, 뭐 10년 그래도 나 썩 잘했네 이만큼이면 잘했지 그때는 너그러움만 생기지 나를 평가하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제 생각은 언제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보다 10년 20년 더 많은 나이 많은 그 어른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들이 하는 말이 그들을 자기 자신을 아직도 채찍질하고 자기 자신이 먼저 나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이제 그만 멈춰있고 남들한테 평가를 하고 너넨 왜 이렇게 못하니?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그렇게 어떤 목표를 잡아버리면은 그런 정말 오지도 않는 내일에 대해서 목표를 잡아버리면 네. 자기가 지치는 순간이 네. 내일이 내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지쳤으니까 됐다. 나 할 만큼 했다. 내가 계획한 만큼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아.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애도 있고 됐어. 이 정도면 됐어. 그게 언제였지? 10년 전이었나? 7년 전이었나?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막 몇 년, 몇 월, 며칠은 나 이렇게 될 거야 막 했다가 나중에는 퇴색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삶에 너그러워지고 자기 삶을 안위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할 일이야. 우리는 아직은 젊은이들은 조금 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찾고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걸 해야지. 네. 아, 그래요. 똑같은 그러니까 이제 이해한 게 단어의 선택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정규 씨가 말씀하셨던 그 목표, 어제, 오늘이라는 키워드가 사실 한정규 씨가 이해하는 키워드랑 제가 이해하는 키워드랑 다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그 완전히 네. 단어가 주는 의미가 이제 네 완전 다른 거예요. 어. 거기서 오는 지금 오해 그렇지. 이제 얘기하는 바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그 목표의 불분명한 분명함을 얘기한 게 아니고 네. 내일의 존재에 대한 거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정해야 되지. 목표는 언제나 만들어야 되고 오늘 하루하루의 목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내 얘기였는데 네. 제 목표를 정하는 거는 저도 같은 얘기지만 네. 내일의 목표를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이 됐을 때 어떻게 될 거라는 목표는 내일은 오지 않기 때문에 그건 영원히 가질 수가 없는 목표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가질 수 있는 목표를 잡으라는 거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치, 지금 내가 정말 내가 해냈고 보이는, 내가 해냈고 정말 내가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게 느껴지고 아 내가 정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몰랐던 걸 알았구나.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지. 맞아요. 지금 일단, 바로 할 수 있는 거. 정말 그냥 이거는 약간 말하고 싶은 게 아예 성립이 되지 않는 말. 내일이라는 게 없는데 내일 내가 어떻게 가질 거를 정하는 것. 그러니까 언제나 오늘밖에 없다는 거지 우리 삶에는. 지금.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거지. 네, 뭐. 네, 말 수가 없으셨는데 뭐 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저는 솔직히 예. 이런 생각을 왜 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살면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것도 경지죠. 고민을 네. 왜 합니까? 저는 뭐. 네, 근데 뭐 저도 들으면서 또 새삼 또 많이 생각을 하게 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뭐. 뭐 각자 잘 살면 됩니다. 뭐 다른 주제를 좀 또 얘기를 해볼까요? 아까 뭐지? 뭐 관절을 척추를 똑바로 세운다고 아까 녹음하기 전에 살짝 이야기를 했는데 요가. 예, 네, 뭐 이렇게 몸을 바르게 하시는 뭐 동작을 뭘 하신다고 그걸 매일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또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너무 나왔습니다. 약간 네. 이게 지금 내가 무슨 그 선도부장 같아. 뭐 약간 계몽위원회에서 나온 느낌인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뭐 괜찮은데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다르죠. 제가 사실 저는 사실 제가 정말 막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었어요.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기 베를린에 와서 하나 찾은 게 네. 아까 말이랑 똑같이 연결되는 건데 매일매일 무조건 내가 하기로 했던 일은 매일매일 하자. 그래서 하고 있는 게 몇 개가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독일어 공부. 그러니까 독일어 공부가 이제 한 제일 많은 시간을 차지하죠. 한 8시간 가까이 차지하고 네. 그 나머지의 시간을 이제 어떻게 쓰느냐인데 그 매일매일 하는 거를 제가 골랐어요. 처음에는 뭘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시간은 가고 독일어를 또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지치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놀기만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한심해지는 거예요. 아유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 이러고 놀고 있나? 그래서 하고 싶은 거를 이제 찾았는데 저도 이제 시행착오가 되게 많았어요. 네. 음악을 했었으니까 그럼 음악을 해볼까? 근데 막상 다시 손을 잡으니까 또 재미가 없더라고요.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안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까 말했던 그 허리를 펴고 요가를 하고 뭐 하는 게 몸이 좀 안 좋으니까 그러면은 차라리 매번 그냥 시간을 내서 한번 뭐 운동 스트레칭을 좀 하자. 네. 처음에 시작은 그냥 스트레칭이었어요. 너무 뻐근하니까. 네. 근데 그게 매일매일 하니까 지금 한 지 한 3주밖에 안 됐는데 네. 제가 진짜 내 몸이 이랬나 싶을 정도로 막 되고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일단 키가 커졌죠. 네. 제가 원래 키가 885였는데 지금 한 2m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적어도 한 3cm는 커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모두의 정수리가 다 보여 이제. 그전 자세가 교정해가지고 고부정했던 게 파지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얘기해봐야 저런 소리를 다 하나 싶을 텐데 그게 뭐냐면 제가 그 매일매일 하기로 했다는 게 독일어, 피아노 치는 거, 네. 그리고 기타 치는 거 그리고 이제 그거 요가, 네. 스트레칭 네. 그리고 조금 여유가 되면 이제 뭐 음악을 좀 더 만들어 보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다 시작한 이유가 네. 내가 뭘 좋아할지 몰라가지고 일단 막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래 제가 기타를 쳤었거든요, 한국에서도. 네. 그러니까 기타에 좀 꽂히게 됐어요, 다시. 그래가지고 기타를 되게 열심히 치게 되더라고, 중학생 때 마냥. 근데 이제 갑자기 또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기타를 치니까 피아노도 치고 싶다. 그래서 피아노를 하나도 못 쳤는데 지금 한 달 반? 6주? 6주 됐나? 매일매일? 어, 지금, 어. 만족스러우세요, 그, 아이, 뭐, 그럼요. 발전이? 아, 저 홍대에서 버스킹 하는 애들보다 많이 칩니다. 아. 어. 그, 이렇게 막, 그러니까 치면서 노래 부르는 수준? 그러니까 어떤 연주곡은 못 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요가도 한 4주, 3주, 4주 됐나? 근데 정말 어마어마한 체격의, 체형의 변화가 생기고.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믿고 있는 게, 내일에 어떻게 될 거라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할 수 있는 거를 매일매일만 한다면, 정말 크게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공헌, 약간 이렇게 약속 같은 건데, 이렇게 네. 말한 김에 저는 또 그림을 그리려고 해요. 매일매일 하는 것 중에 하나를. 네. 언제부터 하시려고요? 이제 하겠지, 아마. 내일부터. 아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이제 말한 게 부끄러워서라도 아마 오늘부터 할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아마 1년쯤 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아마 모를 거예요. 아마. 제가 미대를 들어갈 수도 있는 일이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려는 이유는 제가 느끼는 바랑 제가 얻은 거를 사실 말하려고 하면은 너무나 막 자랑스럽고 사실 진짜 막 막 자랑하고 싶어요. 얘들 아냐? 얘 진짜 그냥 내 말만 듣고 그냥 매일매일만 해봐.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깨우침. 어마어마하게 큰 내 능력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데 네. 이걸 말해봐야 사실 그냥 나이 든 사람이 그냥 잔소리로 듣거나 아우 쟤는 사실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뭐 그렇게 어렵게 살아? 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 근데 저는 이렇게 사니까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지금의 나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가 않아서 지금 나의 말에 별로 설득력이 없을지 모르지만 아마 제가 한 2, 3년 지났을 때 혹여나 네. 되게 큰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운이 생겼을 때 네. 그때 누군가가 저한테 또 물어본다면 전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가 아니라 그냥 오늘 할 수 있는 걸 매일매일 했다. 저는 그게 오늘의 핵심인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실 이 대화 자체가 이제 독일에서 네. 예술을 하려고 하는 또는 독일에서 유학생활을 꿈꾸는 친구들이 제일 많이 들으니까 네. 저는 같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예를 들어줄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한국에서 생활이 힘들고 한국에서의 경쟁이 힘들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포지션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독일로 와서 경력을 쌓는 거를 지금 계획에 둘 텐데 더군다나 베를린이라는 도시는 당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이 세상 모든 곳에 젊은이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한국에서 힘들어가지고 지쳐서 한국에서 이기지 못할 것 같아서 여기서 오면 네. 더 심하게 깨지고 더 심하게 망할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든 졸업을 해봐야 여러분이 얻고 갈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서 어떻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사는 애들이 여기 정말 많은데 그런 애들이 뭔 생각으로 사는지 한번 궁금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은 왜 사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오는 거는 저는 찬성이에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오면은 좋은 티켓을 얻을 것 같고 여기 오면은 좋은 무슨 기념품 하나 얻을 것 같아가지고 오는 거면 아마 돈만 쓰고 갈 거예요. 경력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데부터 이미 뭔가 그렇죠. 건너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오늘 얘기한 것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좀 약간 시니컬하고 약간은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다 반사회적이고 약간은 부정적으로만 이렇게 들릴 텐데 그 이유는 지금 현재 특히나 대한민국의 사회가 아마도 지금 이런 생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으로 된 이유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사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이게 부정적으로 들리는 거지. 그렇죠. 적어도 제가 이 얘기를 영어가 됐든 독일어가 됐든 한국말이 됐든 다른 사람하고 이 베를린에서 얘기를 나눴을 때 전혀 여기서는 문제가 되는 이슈가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굉장히 부정적이고 잘못됐다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저 사람은 뭐, 왜 저렇게 말하지? 뭐 저렇게까지 자기가 뭐 다 아는 양 그러지? 그게 한국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아니라 우물이라는 거예요. 사면이 다 막혀있고 삼면이 바다에 위에는 북한이고 다 막혀있고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가는 게 굉장히 대단한 일처럼 여겨지는 지금의 그 문화 또는 사회 분위기가 마치 독일 나가면은 굉장한 경험을 하고 독일 나가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자기가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세상은 똑같아요. 제주도 가는 거랑 똑같아요.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 거랑 똑같은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살 뿐인 거예요. 나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고 나간다고 해서 얻는 것도 없고 사실 자기가 얻는 건 자기가 찾아내는 거지 어디 왔다고 깨닫는 거는 저는 별로 동의를 하지 않아요. 한국에 있어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를 항상 궁금해하고 정리를 하고 변해야 해요. 우리나라 어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변하면 안 된다. 너는 언제나 한번 이걸 했으면 너는 이대로 가야만 한다. 이 직장을 얻었으면 이 직장을 계속 해야 돼. 그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고 그것이 가장 멋있는 것이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남사스러워 보인다. 저는 절대 반대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고 여기저기 이것저것 다 해봐야 내가 더 커지고 더 힘이 세지는 거지 어느 한 곳에서 한번 자리 딱 잡고 아 드디어 이제 좀 숨 좀 쉬어진다 그럼 이제부터 한번 누려볼까? 그런 태도는 그러면서 왜 자꾸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거든요. 자기가 멈추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자꾸 행복해지려고 욕심만 많아지니까 돈만 쓰는 거지. 왜냐면은 돈으로 사서 보여줄 수 있는 것만이 남들한테 증명을 시켜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들으면서 아까 지금 이 얘기를 하신 화두가 이제 누군가 들었을 때 문제를 삼거나 불편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한국적인 사고인 부분도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한테는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통쾌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예, 누구한테는 뭐에 저렇게 얘기해라고 될 수도 있는데 그거 갖는 거는 되게 자연스럽다고 봐요. 그런 네. 견해를 어차피 다른 견해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왜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지 하고 그거를 어떤 그 흑백으로 이렇게 좋고 나쁘고로 듣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의도가 뭘까라고 듣는 게 제가 봤을 때 청취할 때 가져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발걸음. 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처음부터 구분을 하지 말고 흑백을 노란 게 아니라 네. 저분은 저분인 네. 거예요. 네. 아, 그거 또 얘기해도 되나? 제가 한국을 떠났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토론이 안 돼서요. 대화는 한국에서의 대화는 제가 들었던 최종 결론들은 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나 어떻게 하라고? 저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장교가 아니거든요. 아니죠. 이걸 갖고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상대방의 의견에 반하는 얘기를 하거나 네. 좀 더 다른 어떤 화제를 꺼내면은 네. 그래서 내가 잘못됐다는 거야? 말을 하지 않더라도 다들 그 마음을 갖고 울그락불그락 한 채로 술잔을 기울입니다. 그 다음에 술이 잔뜩 취했을 때 야 인마 마 그런 소리 좀 하지 말고 인마 그래, 좀 잘 지내자 인마 그래, 근데 그... 이게 정말 하나도 왜 이거 정말 무의미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대화는 그러니까 저를 싫어하고 제 얘기에 반대하고 제 얘기에 화를 내고 저는 이거는 이제는 아예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써요. 누군가가 날 싫어하고 말고 난 저는 이제 관심도 없는데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볼 수만 있다면 끝까지 저는 얘기를 해보겠다. 그리고 내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를 보면서 기뻐하지 않아요. 저는 뭐. 저는 오히려 제가 얘기를 하고 같이 얘기가 돼서 남들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서 내가 좀 뭐 하나 좀 생각해봤으면 하는 게 나올 때까지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제 얘기를 듣고 말고는 저는 관심이 없어요. 날 따라오면서 당신은 저의 멘토입니다. 한번 키워주세요. 저는 아무도 안 키우고 막 필요도 없고 그 흥미도 없고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조금 바뀌기 시작하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걔네들한테서 좀 빼오고 싶은 거지 훔쳐오고 싶은 거지 나 혼자만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쵸. 저는 같이 한다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쵸. 분명히 제 얘기에서 누군가가 자극을 받고 훔쳐가듯이 분명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제 얘기를 훔쳐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 생각을 훔쳐가는 사람들. 저는 환영합니다. 그런 사람들, 여기 혹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까 김혜슬 씨가 말씀하셨던 대로 통쾌한 사람이 있다면, 혹시 제 말을 듣고 통쾌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독일로 베를린으로 날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통쾌하다면. 근데 약간 의심이 되고,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고, 화도 난다? 전 상관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좀 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지? 이거 오세요. 그쵸. 이거 오세요. 저희 게스트 고양이님이 네, 통쾌하다고 고양이 합니다. 이거 오세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생각 안 하고 사는 게 행복합니다.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배우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람이에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네. 절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게 아마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거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별 생각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이미 자기가 할 게 정해져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네. 나의 조금 잠시 후를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아까 말했던 제가 하고자 했던 걸 매일매일 하는 순간에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되면 어떡하지? 뭐 일주일 되면 어떻게 후에는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되게 재밌게 살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정말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아직은 이거를 이제야 시작하고 이제야 훈련하는 과정이라서 이렇게 신이 나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들아 한번 볼래? 내가 해봤는데 진짜 재밌더라. 근데 이게 오히려 더 완벽하게 갖춰진 사람들은 이미 모르는 거지. 왜 저러고 살지? 왜 저렇게 고민을 하지? 나는 원래 이미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경지일 수도 있는 거고 아예 다른 방식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본인이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는 책이 됐든 말이 됐든 언제라도 한번 귀 기울여서 듣기만 하면은 그게 막 5년 후 10년 후에 또 팍 떠오를 때가 정말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런 자리에서 얘기 나온 거는 지금 당장 바뀌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이 스치는 말에 진리가 있다 이런 표현이 저도 가끔 이렇게 문득 떠오를 때가 있는데 그게 뭐 특별히 어떤 누가 아니라 친구가 한마디 그냥 스치듯 확 던진 말이 확 와닿을 때가 되게 많 그런 것들이 종종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스쳐가다 뭐 문구 같은 거에 봤을 때 어? 지금 내 상황과 지금 내 상황과 지금과 맞다 아니면 저기서 뭔가 영감이 맞는다 그렇죠. 거기서 연관돼서 할 수 있는 게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것과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라는 게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자기가 볼 수 있는 만큼 보는 거니까 그게 누구든 간에 네. 김예술 씨는 오늘 뭐 하실 건가요? 저요? 저는 밥을 먹을 거예요. 사실 진짜 저도 먹어야지. 저도 처음에 오늘 뭐 할까 오늘 뭐 할까 해놓고 노트를 메모장을 딱 두고 펜을 딱 뒀는데 네. 사실 아무것도 못 썼어요. 저도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어렵더라고요. 진짜 어렵고 저도 적은 게 몇 시에 밥 먹는 거랑 몇 시까지는 어디 가야 되는 거랑 뭐 몇 시까지는 늦잠 부리지 말고 씻고 나갈 준비 해야 되는 거 이거 말고는 쓸 게 없더라고 처음에는.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와 멋쓰지 멋쓰지 와 나란 놈은 정말 한심한가 보다 생각하는 게 한 사나흘 지날 쯤에 뭔가 탁 떠오르게 된 거예요. 어? 이거 해야겠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빨리빨리 하지 말라고 좀 시간을 충분히 갖고 안 돼도 돼요. 오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오늘 진짜 허송세월 해도 되는데 그 허송세월 하는 동안 조금은 스트레스 받으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지. 오늘 목록을 리스트로 완성하지 않아도 돼요. 저도 아마 지금의 생활이 그 자리 잡히게 된 거에서 한 3주 정도 걸렸어요. 오늘 뭔가 원래 집에서 이 시간에 다른 하고 싶은 일을 하셔야 되는데 시간을 그래도 내서 여기까지. 아 그래도 금토일은 괜찮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게 분명히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를 깨주는 역할은 어떤 친구나 어떤 우연한 사건들에서 올 때도 있잖아요. 종종 맞아요. 뭐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런 캐스트 방송을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시다가 우연히 이렇게 기회가 돼서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하게 된 것처럼 그냥 그렇게 우연히 오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틀을 깰 수 있는 계기도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어떤 친구가 뭐 갑자기 뭔가 뭐 나와봐 뭐라던가 뭐 갑자기 뭐 눈에 보이는 것들이 갑자기 확 할 때 그냥 한번 해보는 것도 가끔은 의미 있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하루하루 보내면서 좀 의도적으로 그 계획을 깨는 거를 많이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무슨 요일에 하는 일이 어느 정도 그냥 정해져 있는 편인데 그 루틴이 계속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수업에 가야 되면 뭐 11시 수업이에요. 그러면 9시에 일어났어요. 그럼 일부러 그 안 가고 싶은 거를 되게 적극적으로 즐기면서 누워있는 그 느낌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럼 약간 병원. 근데 그게 결국 가시죠. 아니 안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안 갔을 때 그 짜릿함이 있거든요. 있어. 그걸 딱 깼을 때 해야 되는 것 같은 것을 하지 않았을 때 그 기쁨이 엄청 크거든요. 놀아도 되는데 놀 때는 별로 재미가 없지만 놀면 안 될 때 놀면 엄청 그렇죠. 재미있죠. 그러니까 맞아. 이 그 사람의 성향 취향이라는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매운 음식 좋아하고 짠 음식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본인 사람의 어떤 성격 특성 있잖아요. 요런 거 같아요. 디테일이 그러니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계획을 하는 거를 좀 깨는 거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저 같은 경우는 계획하는 걸 굉장히 못하거든요. 계획하는 걸 되게 싫어하고 저는 언제나 무계획으로 랜덤하게 사는 거를 정말 즐기다가 요즘에 그나마 계획을 짠 게 시간을 정해둔 게 아니라 할 일만 정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몇 시간 걸리는지는 내가 알아서 하는 일. 하지만 목록만 딱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딱 그 상태에 있다. 말 그대로 in progress 딱 하는 순간 되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 취향인 거고 누군가는 breaking 완전히 깨는 게 한 거고 또 저도 어느 한편에서는 그런 계획 그걸 시간표를 짜놓는 거 이제 싫고 무조건 랜덤으로 만나는 것만 좋아하고 사람들을 그런 시간을 쓰는 그 방식들 이렇게 이런 걸 사실 공유하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서로 해야 친구들끼리 영원히 안 싸우고 진짜 좋은 친구로 남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니까. 사실 근데 친구들끼리 이런 대화를 안 하고 그냥 어떤 음식이나 어떤 유흥에 대한 취향만 서로 확인한 다음에 자기들끼리 굉장히 두터운 친구라고 하다가 나중에 멀어지죠. 빠그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점점 성인이 돼가고 자기만의 인생이 생기면서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의 변화들이 생기는데 자기 것들이 생기는데 그걸 서로 이해를 안 해주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각자 갈라서게 되는 건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해를 바라려고 하죠. 가까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 관계는 악화되지. 그렇죠. 그냥 저 사람은 저런갑다 하고 넘어가면 될 부분을 저 사람은 저런갑다 놔두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거고 요즘에 트렌드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거는 우리 동포들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개방적인 서구적인 사고방식을 바라는 그냥 냅두는 거. 근데 사실 냅두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서로 얘기를 하고 다르더라도 어떻게든 얘기를 하고 다르더라도 투닥투닥 거리더라도 어떻게든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가고 알아내서 같이 일하는 게 아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멋있는 어떤 사회의 어떤 시스템인 거지. 그거를 그저 그렇게 냅둬버리면은 그것이 지금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대로 산다는데 왜 가만 냅두지 않는 거야 하면서 싸우게 되는 거지. 이거는 서로 공유를 하고 어떻게든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남이 나를 알아주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를 계속 알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근데 계속 나는 가만히 있는데 모두가 알아주길만 원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거 놔두는 거는 저는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 사람은 저렇구나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구나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의 이거를 좀 감안은 해야겠다. 요거까지 좀 생각을 해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 표현을 또 각자 어떻게 사용하고 받아들이느냐가 좀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저의 경우에는 이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받아들이는 거는 가능하다. 노력하면 가능하다. 근데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것 같고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해라는 거는 정말 절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맞는 것 같아요. 뭐 착각할 수는 있겠죠. 그냥 존중하고, 그치, 네. 존중하고, 아, 저분 저런 같다 받아들이는. 네, 받아들. 그러니까 운호인 씨가 얘기한 것도 그 의미에서 그 냅둔다는 말을 쓴 것 같긴 해요. 뭐 이렇게 무관심하게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쵸. 아 그렇구나 오케이 하고서는 받아들이는 그 상태를 그 사람의 네. 그냥 자연스럽게 그다음 내가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해야 되고 그냥 그걸 아 난 저 사람한테 오늘 몇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가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춰서 지금 내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슬슬 오늘의 팟캐스트 녹음을 좀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오늘 있었으니까 요즘 하고 있는 고민 요즘 하고 있는 거를 좀 고민? 나눠보면서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노이 씨부터. 제 고민은 조금 저도 사실 어려워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해나가고 있는지 지금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과정인데 아, 무엇에 대해서요? 지금 이제 고민은 점점 말이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해야 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이 아니라 이 말이, 말에 대한 그 전달력에 네.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저 사람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 사람은 저런 것 같다. 존중하고 뭐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사실 이해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내가 하는 말은 저 사람이 경청을 해주더라도 이해가 안 될 거고요. 내 거는 뭔가 100% 당연히 꺼낼 수 없는데 전달할 수 없는데 거기서 이제 약간 막히는 괴리감. 그러면은 그래서 거기서 오는 되시면은 어때요? 말을 안 하게 되신다고 했는데 네. 그것도 이제 거기서 오는 또 괴리도 생길 것 같거든요. 어쨌든 말을 하나 안 하나 처음에는 이제 방법적인 것들을 많이 시도해봤어요.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내가 뭔가 설명하고자 하는 그냥 그걸 이미지와 뭐 청각 뭐 말 다 포함해서 뭔가 전달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제 주변 분들이 좋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고자 노력을 하시는 모습도 네. 보이고 근데 그거는 좀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그 말을 한다는 것이 네. 어쨌든 말에는 제가 봤을 때 어떤 목적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게 뭐 자기 만족이 됐든 뭐 사람 설득하는 일이든 그거는 되게 다양하겠지만 상황에 그쵸, 따라 그쵸. 근데 보통 어떤 부분에서 말을 할 때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은지가 좀 궁금하네요. 거의 요즘엔 다 그냥 사소한 부분까지 그냥 말을 안 하고 나 혼자 생각하고 그냥 만족하고 끝나더라고요. 내 생각을 굳이 전달하고 이해시킬 필요도 없고 이해를 원하지도 않게 되고 제가 오늘 나왔던 화두 중에 하나가 떠올랐는데 네. 방금 그 한정균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대로 두고 본다라는 거는 일단은 기본적인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왜 그럴까에 대해서 궁금함을 갖고 질문을 좀 많이 해서 좀 질문을 네. 대신에 네. 많이 좀 하는 편이에요. 질문을 하면은 그 사람의 생각을 또 더 많이 그 사람이 얘기를 해주면 그래도 조금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네. 생각을 그것 또한 반복을 계속 해봤는데도 약간 조금 그러고 나서도 먹먹하고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 이거는 내 언어 실력의 문제일까?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내 표현 방법이 문제일까? 그냥 좀 지치셨나 봅니다. 지쳤나? 그렇죠. 이게 똑같은 거여도 자기 상태에 따라서 괜히 안 입고 와 보일 때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대화의 즐거움을 좀 상실한 것 같은 느낌. 네. 그게 지금 제 고민입니다. 게스트 한정균 씨께서는 이런 은호이님의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그게 저것 때문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상대방한테 가장 최고의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길 때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과 내 모든 그 대화가 네. 저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믿음을 갖게 해주고 저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역시 넌 듬직한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이 가지게끔 모두에게 모두에게 그게 그냥 일반 정말 일상적인 길 가다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오, 저 사람은 굉장히 예의 바르구나 저 사람은 굉장히 멋진 사람이구나 이 욕망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결국에는 전달이 잘못되고 결국에는 본인이 받아들이는 것도 잘못 받아들이고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전달이 잘못되는 이유는 계속 눈치를 보고 계속 더 이뻐 보이려고 하고 저 사람의 기분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나의 단어 선택이 점점 더 아래로 떨어지고 점점 더 굽어 들어가게 되고 받아들이는 어떤 상대방의 리액션에서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네. 나는 이렇게까지나 마음을 써주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것밖에 안 돌려주지? 라는 어떤 실망감에서 오는 거에서 크게 좌우된다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거에서 자유로워지면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최고의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요. 없죠. 근데 최고의 사람이 언제나 되고 싶어 해서 최고까지는 아니어도 베스트 3 안에 들고 싶은 마음에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없애버리면은 네.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굳이 저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기분을 살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맞춰주고 가려운데 긁어주고 내가 나서서 1번으로 제일 멋있 모든 걸 다 해주는 사람이 될 필요가 없는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많은 트러블이 좀 생기고 말을 아끼게 되지. 듣게 네. 되죠. 그러면 김예수 씨. 저요? 네. 갑자기 이렇게 확 오는 겁니까? 네. 예. 뭐 굳이 뭐 약간 그냥 이렇게 얘기를 이제 게스트 분께서 해주셨으니까 또 맞아요. 오늘 시간에 가서 생각을 해보면 되니까 네. 우리가 여기에 더 매달릴 네, 필요는 없죠. 저는 최근에 굉장한 슬럼프였습니다. 집에만 있었던 거를 더 집에 있었어요. 더 방에 있었죠. 그러면서 사실 모르겠어요. 되게 의지도 많이 약해졌던 것 같고 뭐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다시 깨어나서 이제 좀 의욕을 찾고 있는 과정인데 뭐랄까 저는 생각의 체계가 되게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네. 뒤죽박죽이더라고요. 그동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좀 신중하다라는 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고립되는 표현 같기도 하고 좀 뭔가 그런 저는 근데 요즘에 이슈는 신중하다라는 건데 정말 나와 그리고 내 주변 환경에서 이렇게 뭔가를 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신중히 충분히 알고서 하는 얘기인지 이렇게 정말 관심이 있어서 하고 싶은 건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걸 저도 잘 모르니까 오히려 저랑 같이 관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더 관심이 가고 어떤 걸 하고 싶은지랑 그동안 해왔을 때 어떤 걸 느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네. 어차피 지금 제가 에너지를 쏟고 있는 부분은 저 개인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같이 만들어간 그림이 일단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아마도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뭐 알아서 아무튼 노력을 해서 뭔가 고민을 풀어가고 계신 것 같으니까 아 예, 네. 그런가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게스트분의 요즘 저는 고민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네. 다행히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말할 수가 있는 게 고민이라는 게 좀 없어졌어요 언제나 고민을 안고 살아가던 아이였다가 오늘 와가지고 되게 이렇게 신나게 얘기한 것처럼 네. 조금 고민이 좀 사라져서 요즘에는 좀 살만한 느낌? 고민 대신에 뭔가 그냥 하루하루 오늘의 할 것들을 그냥 그걸로 그쵸. 채워가면서 그냥 약간 미션으로 그냥 채워버리면서 네. 그 다른 생각하는 시간을 없애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다행히 잘 맞아 떨어져서 고민이 조금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좋네요 오늘 뭐 더 하실 그러면은 저의 고민이요? 저의 고민은 이따가 저녁을 어떻게 먹을까? 네 어떻게 먹을까? 이따가 막걸리를 제가 오늘 그렇죠. 먹을 건데요. 오늘 막걸리를 사오셨죠? 네 제가 오늘 막걸리를 먹을 건데 네 무슨 안주에 먹으면 좋을까가 고민입니다. 행복하네요. 덩달아서. 덩달아서. 진짜 멋진 거야, 이건. 네, 그럼 네. 뭐, 오늘은. 네, 오늘 날씨도 더운데 다들 너무 고생 네, 오늘 진짜 뭐 엄청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뭐, 환경도 갑자기 바뀌고. 그렇죠. 네. 이제 편집할 분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항상 네. 곁에서 청취하고 계시죠? 네. 말씀은 안 하시지만. 네. 아까보다 뭐 얼굴이 화가 난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자르고 붙이고 하지? 여러분 이렇게 청취자분들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팟캐스트가 만들어집니다. 네. 사실 이분이 네, 지금 네. 보이지 않는 보이지 그 배우의 네. 그렇습니다. 네. 조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얘기 서로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 이게 뭔가 우리의 생활을 조금씩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안녕.